김종수 평양지사공장 창립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는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종수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6, 1947년 4월 18일 공장을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와 함께 공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여러 차례 거룩한 용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뜻깊은 공장의 명칭을 친필로 새겨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창립 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공헌해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회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